하쿠나 마타타. 정말 멋진 말이지. 하쿠나 마타타. 끝내주는 말씀. 근심과 걱정 모두 떨쳐버려. 욕심 버리면 즐거워져. 하쿠나 마타타. 이 친구가 어렸을 때,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좋아. 고마워. 밥을 먹고 나면 모두 도망가서 그의 드림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미안해 보여도 예민하단 말이야.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. 너무 창피해. 너무 창피한. 이름을 바꿨지. 바꾼다고 되나. 너무 실망해서 그날만도 해. 그다음부터 난 야, 애 앞에서 그 얘기 빼. 어, 미안. 하쿠나 마타타 정말 멋진 말이지. 하쿠나 마타타